또 모르겠어 난 정말 꿈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나타난 그 길목에서 날 기다리는데 세월 모두 흘러가나 잊혀진 건 아닌데 되돌아오는 그 길은 좁고 있어